자, 오늘은 죽었다가 일어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제목과 성경절을 보시면 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지금까지 또 알던 거는 또 다 내려놓고 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나온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조금 더 보죠. 우리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대답하되 8절이 빠졌네요. 자, 28절을 어느 분은 좀 읽어주세요. 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각자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든 다 새겨져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나는 탕자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혹시 내가 큰아들처럼 내가 되지 않을까? 아마 우리도 염려하고 조심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며칠 잃어버렸습니까? 아, 이야기를 쭉 보면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사실 이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한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가지고 방탕한 생활로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한 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탕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은 그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 오늘날 하나님의 집, 교회에 다닌다고 공언하고 또 교회에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런 아들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그 앞에 보면 두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자와 그 양떼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떠나버린, 잃어버린 양이죠. 우리 밖에서. 그래서 이 목자는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상과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자, 지금 이 여인은 어디서 찾아요? 온 집을 다 쓸고 닦고 하면서 부지런히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려서 찾는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새 이야기의 공통점이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애태우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찾는 모습, 그리고 찾았을 때는요, 너무 기뻐서 자기 혼자만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그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성경절들을 옛날부터 많이 봤지만 보면서 항상 읽을 때마다 뭐 이게 그렇게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대단한,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찾아, 뭐 양 100마리인데 한 마리 잃었다가 그거 찾았는데 뭐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 뭐 그렇게 의문을 갖지는 않았지만 느낌이 약간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찾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자, 바로 이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찾으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서 온 동네방네 자기가 찾은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지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혹시 우리는 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다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다시 12절을 보면요. 자, 여기 둘째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자기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자, 그러면 과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나누어준 몫이 무엇일까요? 여기 그래서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나누어 주었다. 여기 살림이라는 말이 영어에는 divided unto them is living이라고 그랬는데 is living. 원어에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살림하면 뭐죠? 살림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되는 모든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말이 어떨 때를 보면 좀 굉장히 과학적이다 생각되는 게 살다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호흡이 있는 것이고. 자, 우리 살다 그러면 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살 한번 해보세요. 살. 죽다 할 때 죽 한번 해보세요. 죽 어때요? 죽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죽어요. 죽 하면 이 기도가 다 막혀서요. 그렇죠? 아니, 못 믿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죽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죽어요. 예. 네. 근데 살다 할 때 살 하면 숨이 계속 통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사는 것과 관련 살림살이. 자, 이게 원래 나온 게 어디서 나왔냐?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 살아있다는. 자, 여기, 자, 아버지가 뭘 나눠줬다고요? His living. 자신의 생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줬다는 것은 그 생명 속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그래서 살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살림이란 말은 원래 생명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원어에도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에서 파생되어서 생명에 필요되는 것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생명을 둘째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각각 둘 다 똑같이 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His living,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기 누구에게요? 만민 모든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7절에 누구에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Everyone이죠. 그렇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 그가 누구를 대신해 죽으셨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자,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선하시다고요? 모두에게 선하시다. 시편 145편 9절.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비추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죠. 비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특징 지우는, 구분 짓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점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으로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상속으로 주시죠. 자, 우리는 상속받을 때 이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 변두리에 있는 그걸 자꾸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서 이제 며칠 동안은 뭐 했겠습니까? 재산을 정리했겠죠. 뭐 팔아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 먼 나라에 갔다. 왜 먼 나라에 갔을까요? 집 가까운 여기 뭐 브리즈번 시티도 있을 수 있고. 이 멀리 간다는 건 지금 누구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멀리 간다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요나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과 반대쪽으로 갔죠. 빨리 다시스라는 곳. 그때 거기는 세상 반대쪽이에요. 뭐 다시스 하면 뭐 오늘날 스페인 정도. 지중해 쫙 반대쪽 끝이잖아. 사실 그 니느웨로 가려면 배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중해 쫙 제일 먼 끝으로 가는 배를 탄 거죠. 누구와 멀어지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지금 이 둘째도 먼 나라로 간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즉시로 아버지가 준 모든 것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이제 거기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그 살림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펑펑 쓰기 시작했죠. 참 우리말 참 좋은 것 같아요.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뭘 썼겠습니까? 뭘 낭비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생명을 낭비한 거죠. 자, 낭비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주신 그 유업을 감사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펑펑 씁니까? 안 쓰죠. 누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면 감사하게 받으면 펑펑 허랑방탕 낭비하지 않죠. 그리고 잘 돌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 말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의 유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물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한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누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뭘 증명해요? 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억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했으므로 아버지의 말 듣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면 누구를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죠. 또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 되는 지혜를 멸시한 거죠.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참된 지혜는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를 아는 겁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알기를 싫어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려고 했던 그것이 그에게는 파멸의 시작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잃는 자는, 여기 나가 앞에 말씀들을 잠언 8장 36절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나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잃는 자는, 지혜를 잃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다.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하는 자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곧 무엇을 사랑하는 거다. 자기 영혼을 해치고 자기를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는 자기 생명을 누구보다 아끼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우리 14절 보니까 펑펑 쓰다 보니 금방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없어지니까 비로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궁핍한지라. 궁핍해졌다. 자, 이 궁핍하다, 이 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궁핍한지라 이 헬라어 원어 단어와 똑같은 말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과 궁핍한지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런데 궁핍하다,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23절을 다시 구성을 해본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었다. 예. 예.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결핍하게 됐다. 이 말. 그것이 죽음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으로 관시해 주셨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탕진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바꾸었다고요? 썩어질 것과 바꾸었다. 썩어지지 않는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었다는 거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수학 선생님이, 우리 그때 전부 다 공부, 농땡이들 공부를 잘 안 하니까 뭐 쉬운 것도 질문해 모르면 그분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라이, 밥 팔아갖고 똥 싸먹으라. 자, 여기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뭘까 바꿨다? 썩어질 것과 바꿨다. 자,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모든 걸 탕진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날에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죠? 이 세상에 흔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흉년, 이 기근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 아모스 8장에 보면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슨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떻다고요? 얻지 못한다. 왜 얻지 못할까요? 그럼 이게 뭐 심판일까요? 너네들이 이때까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희 동쪽, 북쪽 다 다녀봐라. 찾을 수 있는가. 이 말일까요? 이게 못 찾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어디서 찾으니까 그래요? 예. 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생명을 구하러 다니니까 못 찾는다 이 말이죠. 기갈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냐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구하니까 못 찾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족과 궁핍함과 비참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배척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 우리 육체적인 궁핍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이르러오는 영적인 궁핍보다 심하지는 않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궁핍함은 이 세상에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궁핍은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이 궁핍을 모든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생명의 기갈. 그들이 이리저리 다니지만은 얻지 못한.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린 것이 아니에요. 은혜식이 뭐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구하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는 말씀. 우리 15절 볼까요? 그래서 그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로 보내서 일을 시켜요. 무슨 일입니까? 돼지를 치게 했다. 자,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속담 좋을 때 친구는 역경이 오면 떠난다. 참 영어로는 fair weather friends. 좋은 날의 친구는 폭풍우가 오면 다 떠나버린다. 좋을 때 친구는 역경이 오면 자, 줄 사람이 없어요. 자, 인생이 파산된 사람을 이 세상은 잘 도와줍니까? 파산한 사람 잘 도와줍니까? 그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파산을 안 했겠죠. 결국 이렇게 파산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가 펑펑 쓸 때는 친구가 있었지만은 그가 궁핍해졌을 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세상 인심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인간을.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자기 인생을 즐겁게 해주려고 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끝이 여기에 이르는 거죠. 자, 그래서 끝은 뭘 보여줍니까? 시작을 보여줘요. 자, 여기 지금 돼지 치는 일, 아주 이거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자기 상상도 못했던 직업이야. 이거는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결국 자기는 상상도 안 했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탈이 나면 내가 뭘 먹었나 돌이켜보듯이 지금 이제 돼지 치는 직업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봤겠죠. 그는 한때 나는 상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생활,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상류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자기를 지금 돼지치기로 만들어졌어요. 무엇이요? 자기가 상류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이런 좋은 직업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상류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결국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돼지치기나 같은 일이라는 거죠. 결국 뭐가, 걔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우리 참 이 세상에 아주 세련되고 멋있게 보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가리고 있는 커튼을 살짝 열어볼 수만 있다면, 자기가 지금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끝이 어떤지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놀라 기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반대편 끝에서 스스로를 볼 수 있다면 참 이것이 지혜죠. 그걸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미래를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커튼으로 막아놓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공개해 놓으셨어요. 무엇으로요? 그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 말씀을 떠나서 그 커튼을 열어보고 싶어 하고 불확실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자, 만일 우리가 그 끝에서 반대편으로 다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했고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보게 될 거죠. 아마 이 둘째 아들은 돼지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상류 생활을 돌이켜봤겠죠. 자, 거기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참 그때가 좋아서 이랬을까요?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자, 가령 우리가 요즘 맛있는 인스턴트 식품 많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당장 입안에 넣으면 맛이 있습니까? 맛이 있어요. 입안에 느껴지는 맛이, 그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뭐 얼마나 돼요? 몇 초? 뭐 30초도 안 되죠, 그렇죠? 그 맛 때문에. 자, 우리는 그 맛이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 음식이 가진 맛이라고 생각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근데 그 불량식품의 맛은 그 입안에서 느끼는 그것이 맛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뱃속에 들어가서 배탈이 나고 한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맛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무엇만 생각해요? 입안에 잠시 머무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 맛은 그것이 맛의 끝이 아니고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몸에 우리 삶에 미칠 모든 영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그 음식이 가진 맛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맛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세상 끝들에 기초된 그들의 영광은 수치에 불과하다. 돼지치고 있는 거, 이거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겠어요? 친구들에게? 형이, 아, 나 여기 먼 나라 와서 돼지치고 있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 청년이 돼지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배는 여전히 고프다. 문제는. 그렇죠? 지금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데 자기 배를 채워주는 자가 없었다. 일은 하고 있는데 배는 안 채워져.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도덕이 없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왜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의 전생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가능한 빨리, 최대한 빨리 펑펑 쓰는 것이었어요. 잠언 1장에 보면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지식을 미워한다 그랬죠. 여호와 경외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읍신여겨.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배부른데 아무리 먹어도 고파요.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자, 이 둘째 아들은 남에게는 그냥 자기 자신에게도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제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자기를 즐겁게 해준다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굶게 만들고 돼지치는 일이나 하게 만들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참으로 나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결과는 수치와 배고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돼지를 치면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참으로 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에는 he came to himself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어떤 뉘앙스를 갖습니까? 네? 제정신이 들었다. 영어를 쓴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 우리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가 있는 거죠. 그 영어로도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신이 들었다. 자기가 진짜 필요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그런 자기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돌보지도 않았고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사는 거죠. 자기는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거였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걸어 다녀도 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들쳐메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시편 한 말씀 좀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이것이 우린 그렇게 비관할 일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어려움을 주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탕자가 지금 둘째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죠? 지금 자기는 상류생활 한다 그러고 막 살았는데 그것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쾌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건 쾌락이 아니잖아요. 그 결국이 파멸인데 파멸로 가는 길에서 즐겁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죠?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자기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즐겁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 사람의 감각이 잘못된 거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쓴 것을 먹었으면 우리 입에 쓴맛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가 잘못된 고통의 길을 가고 있으면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자,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입니까?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제 정신이 돌아왔다는 제 감각이 밖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제 잘못된 길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잘못된 길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고통을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진짜 즐거움을 고통스럽다고 생각한 그 마비된 감각이 지금 되살아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뭘 잃었다고요?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무엇을 지킨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고난당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감각이 어떻다는 거죠?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뭐만 남아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이제. 지금 이 감각이 돌아오기 전에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도 안 했어요. 아버지 집도 잊어버렸어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쾌락뿐이라면,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영생을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선한 것을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그의 기억의 창고에서 이제 무엇이 나왔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발견했어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 이러되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누구였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일하는 품꾼. 왜? 지금 자기도 품꾼이잖아요. 자기 품 팔고 있는데 품을 열심히 팔면서도 굶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집에 품꾼은 어때요? 남아 돌아가갖고 한마디로 과잉.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자기 먹고 남아서 나눠준다 이거죠. 품꾼도.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거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네. 참 그가 먼저 아버지가 생각나고 뭐 물론 아버지 다 생각났지만은 그래도 아직 아버지는 제대로 몰라요. 네. 자기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자, 18절.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아버지 집에 왜 가려고 생각했어요? 네, 품 팔려고 간 거죠. 여기 품을 팔아도 돈이 안 되니까 아버지 집에가 품 팔면 수입이 든다는 거죠. 그래 이제 아버지 집으로 거지꼴이 돼가지고 가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네 꼴이 이게 뭐냐? 내가 준 재산 다 어떻게 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냐? 우리 인간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이놈아,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다 탕진하고 차라리 거기서 죽지 폐가 망신시키려고 돌아왔냐? 우리 인간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죠.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집에 오면서 이때까지 암송했던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그 말하죠.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뭐 내가 품꾼의 하나로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한데 그 말 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자, 이 아버지 집에는 재산을 다 나눠줬으면 창고가 비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아버지들은 평생을 자기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들의 종을 이렇게 놓으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놈, 아, 같이 죽자. 내가 그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네가 그렇게 다 날리냐. 그러겠죠. 에? 사람들, 이웃들 부끄럽고 하늘이 부끄럽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그 아버지 집에는 줬으면 없어야 되는데 아버지 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곳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편해도 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생명은 그런 거죠. 그렇죠? 햇빛이 매일 우리 지구에 엄청난 에너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전기세 계산해갖고 내려고 그러면 얼마 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태양이 그렇게 비춰도 태양의 에너지가 줄어듭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자, 만일 이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네가 우리 집안 다 폐가망신시킨다. 그랬다면 이 아들이 잘못을 뉘우쳐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책감과 후회와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만 아버지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럼 그게 자유일까요? 그가 비록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왔어도 그는 평생을 얼굴 한번 들지도 못하고 아버지 밑에 종처럼 살다가 죄책감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고는 비지 않다니까, 그죠? 아무리 퍼져도 그분에게는 여전히 있어요, 그분은. 자, 이 용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그 능력과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시편 25편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자, 여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어떻게 기억해달라?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기억해달라. 자, 그분은 선하십니까? 은혜 진리가 풍성하십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계속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이렇게 자꾸 했을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손해본 것이 없어요. 돌아왔을 때. 그래서 그분은 그 죄를 잊어버리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기억도 못하도록, 아버지 창고가 텅텅 비어가 아버지가 같이 쪽박 차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그거 할 건데, 내가 그렇게 탕진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지은 허물들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자, 우리는 바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겠죠. 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묵고 즐기자. 내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내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폐가 망신시키는 아들이 아니고 어떤 아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또 어떤 아들이에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었어요. 탕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 자, 이미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아들의 허물과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아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린 죽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보실 때는 죽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미 죽어서 그 아버지는 이 자식을 어디에 묻었어요? 자기의 가슴 속에 묻었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고요?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 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의 표현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자기 아들이 마약하다가 죽었다. 아이고, 마약하다가 죽었으니 잘 됐다.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자, 죽은 아들을 가지고 마약하더니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버지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함께 자신의 가슴 속에 장사 지냈어요. 근데 그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안 벌일 수가 있나요? 누가복음 계속 잔치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참으로 이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